북녘당에서 국동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의 동포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들과 남녘의 성도 여러분, 해외에 계신 한민족 동포 형제 여러분들도 평안하신지요. 대한민국 국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의 진행을 맡은 저는 탈북민 김충성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해봅니다. 하루 동안 또 시간 동안 여러분은 감사를 더 많이 하시는지요? 아니면 불평과 원망을 더 많이 하시는지요? 우리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불평을 하지만 아주 사소한 일에 감사하는 일은 드뭅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은 모두 은혜였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린다면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거리를 떠올린다면 우리는 화내고 원망할 뿐이겠죠. 지금 이 국동방송을 듣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북한은 해외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라며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첫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은혜 아니면 이 찬양 보내드립니다. 주의 십자가 영광의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찬양 은혜 아니면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11월 7일 입동입니다. 겨울의 시작이죠. 이 겨울 우리의 삶이 어떠한 한파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백두산의 만병초처럼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은혜의 겨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송 꽃이 피는 봄날에만 보내드립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의 신앙 초대석입니다. 오늘도 저번 주에 이어서 강초로 목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 안에서 편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그렇죠. 또 네. 이렇게 추워지고 하면은 건강에 조심하셔야 되는데, 네. 아무튼 또 저희는 한국에 있으니까 괜찮은데, 날씨가 차가워지면은 수해 때문에 고생하고 있을 우리 북녘의 동포 형제들 때문에 가슴이 먹먹해 옵니다. 아, 우리 강철호 목사님과 그리고 수많은 우리 탈북 목회자분들께서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또 섬기는 그 길도 모색하고 함께 돕기 위해서 일하고 있으니까 이 방송 듣고 계신 북녘의 애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남녘의 성도님들 또 해외에 계신 우리 한민족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 시간에는 대한민국에서 그 신학대학교로 그 진로를 정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리고 신학대학 가시면서 한국사회에서 정착하시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라든가 아니면은 네.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 좀 이렇게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한국에 우리가 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만은 우리가 북한에서 어떤 집단 생활과 이 한국의 이 그냥 개인 자를 각자가 알아서 생활해야 되는 네. 이런 삶들이 너무도 큰 것이죠. 저도 그 장로님의 그 진로와 그 장로님께서 해주셨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사회로 네. 나와서 사회 첫 발을 디뎠습니다만은 모든 것이 다 새롭더라고요. 예, 네. 한국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느껴지고 또 그러면서 또 이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탈북자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많지 않을 때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유명한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네. 그 지금의 말하면은 정치인들 탈북자들이 그때 많지 않을 때 되니까 정치인들하고 같이 만날 기회도 많고 네. 또 이런 대기업이나 이런 데 가서 또 참관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네. 유명한 분들을 만나는 때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다 해주는 얘기가 대한민국에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 자본주의 네.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는 자기 삶을 자기가 개척하지 않으면은 정말 이 자유의 땅으로 왔다 가지만 이 산다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은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다 하면서 네. 누구도 믿지 말라. 자기 자신밖에 믿지 마라. 한국에는 자칫하면은 사기당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이 있다면서 우리를 주의 주었던 그런 이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씩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누구도 믿으면 그렇죠. 안 된다. 네. 자본주의에서는 자기 자신만 믿어야 된다. 예. 절대로 이웃도 믿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회로 가니까 예. 목사님의 설교는 다르더라고요. 목사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이웃과 더불어 살아라. 그 이웃과 함께 살아라. 이 말씀을 설교 때마다 해주시는데 한동안 헷갈리게 되더라고요. 예. 누구 말을 믿고 내가 살아야 되지? 그러나 목사님의 말씀에 더 마음을 두고 목사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더니 오늘 대한민국에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네. 자본주의라는 게 TV에서 보여주는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지금까지 한 한국 생활을 20년 넘게 하면서 네. 제일 제가 지금 그 제 스스로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 믿음 안에서 믿는 사람들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그 믿는 사람들의 삶의 본을 네. 제가 따라 배우려고 하면서 왔던 것이 네. 얼마나 저에게는 이 한국 사회 정착할 수 있는 좋은 교과서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네. 사실은 한국 생활이 만만치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게 되면은 그 함께 산다는 것이 너무 우리가 이 기쁨이고 또 축복인 것이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은 이 기쁨을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게 되면은 네 등껍질도 믿지 말아라. 그렇죠. 뭐 너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지 않으면은 다 망한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 목사님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북한보다 오히려 한국이 더 조직 사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네. 규율이 더 북한보다 더 강하고. 맞습니다. 근데 북한의 조직 사회나 북한의 조직 규율 같은 경우는 강압적인 거잖아요. 네. 하기 싫어도 무조건 해야 되는 네. 강제성이 있는 거지만 대한민국의 이 조직 사회라든가 또 이렇게 대한민국의 이 규율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이거는 자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네. 지키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 북한과 좀 틀린 거다. 네. 우리 북쪽과 남쪽이 서로 틀린 거다 생각을 했는데 참 그 목사님께서도 좀 아파트에서 살고 계신 거죠. 네, 맞아요. 뭐 북한에서 사셨을 때는 그 층집이 아니라 그 단층집에서 네. 사셨을 텐데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아우 너무 좋죠. 지금도 그러지 않아도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 네. 처음에 우리가 임대 아파트라고 정부로부터 이렇게 배정받아서 살게 되잖아요. 네. 제가 요 가까이에 있는 가양동이라는 곳에 그때 살게 되었는데, 아우, 아파트 7층에 제가 배정을 받아서 아파트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집이 뭐 넓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아담한 집이고, 우선은 그 집 안에 들어가니까 더물 찬물. 네. 그렇죠. 시시때때로 더물 찬물을 쓸 거나 아무 때나 쓸 수 있다는 게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게 그 우리가 북한에서도 사신 분들 알겠습니다만은 북한도 아파트도 있습니다만은 북한의 아파트에서 화장실을 본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아, 그렇죠. 화장실 없어서가 아니라 네. 수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맞습니다. 뭐 정말 그 화장실은 그냥 창고나 다름없었잖아요. 그렇죠. 뭐 아파트 살면서도 공공 화장실에 내려와서 그 아파트 네. 한번 산다는 게 자체가 지옥이었잖아요. 네. 일단은 화장실 얘기하면은 네. 얼굴부터 돌아가고 그렇죠. 그런데. 네. 근데 집 안에 화장실이 다 있고 더물 찬물 네. 내가 쓰고 싶은 때 쓰고 그리고 난방도 정말 그렇죠. 여기는 우리 북한에서는 아파트 연탕 때는 집은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다 이 가스 보일러가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에 저 보면서 그때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부터 네. 아파트 베란다에 아침 일어나게 되면은 베란다에 가서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네. 지금도 저는 그때의 그 습관을 버리지 않고 해서 아침 일어나면은 집 베란다에 나가서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저에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기도하고 네.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방송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북한에서 살아보지 못한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도 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하나 무슨 아마 예, 옛날의 이야기처럼 아마 이분들은 들려도 우리는 네. 북한에서 살아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한의 삶과 이 한국의 삶을 비교하면서 정말 그때그때마다 너무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네, 참 저는 그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 생각되는 게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어떤 분이 그런 저번 그 한 3주 전 토요일에 여의도 국회에서 그 북한이탈주민재단과 남북하나재단과 함께하는 그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있었는데 어떤 분께서 오셔서 연설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북한에서 살다가 오신 이분들이 바로 자유이고 인권이에 그 산증인들이다 이렇게 맞아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찬 분들, 특별히 이 극동방송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서 옛날에 뭐 우리 한 60년대, 70년대 그런 시절이겠구나 하는 것도 있겠지만 북녘 땅에서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외에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것인지 그렇죠, 네.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것인지 한번 다시 한번 알아가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또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우리 목사님께서는 지금 그 담임하고 계신 교회가 계시지 않습니까? 예. 교회 소개도 좀 해주시죠. 예, 저희 교회 이름은 세터 교회입니다. 사실은 저는 97년에 한국에 와서 네. 제가 감신의 98학번으로 감신에 가서 공부를 하고 네. 2004년도에 대학을 졸업을 하면서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그렇죠. 개척을 할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충고를 해줬어요. 네. 한국에 많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하필 개척을 하려는 거냐? 네. 개척은 정말 힘들다. 내가 고생을 많이 하고 왔는데 또 개척을 하면서 또 그 네. 어려움을 어떻게 감수하게 그러지 말고 제대로 되어 있는 한국 교회에 가서 북한 선교 파트너 맡으면 어떻겠느냐 네. 이렇게 충고를 해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학업을 마치고 나올 때는 또 많은 탈북민들이 오게 된 것이고 누군가가 탈북민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을 신앙 안에서 이 케어해 주지 않으면은 탈북민들은 신앙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네. 먼저 온 자로서 제가 또 한국 생활을 먼저 한 자로서 우리 새로 오는 탈북민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교회를 개척해서 그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개척을 하게 된 기본 동기는 영락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영락교회에 가보니까 한경직 목사님께서 6.25 그때의 그 선교님들과 함께 김일성 그 공산주의가 싫어서 우리나라에 한국으로 왔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도 우리처럼 먼저 탈북한 1세대들이죠. 그렇죠.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께서 영락교회를 세우면서 그 교회와 함께 이 대한민국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분들이 가정에 다 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이제는 우리 탈북민 교회도 제2의 영락교회 같은 교회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만류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굳이 고집을 굽히지 아니하고 세터교회를 세우게 된 거죠. 네, 그러면 그 세터교회는 지금 그 우리 탈북민들과 한국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잖아요. 네. 세터교회 그 우리 출석하시는 성도님들 북한에서 살다가 오신 분들인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 성경 말씀이라든가 또 한국의 이런 교계 이런 교회 안에서 지켜야 될 또 룰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네. 것들 교회 안에서 지켜야 될 규정들이라든가 네. 뭐 이런 걸 잘 지켜가고 있습니까? 지켜간다기보다도 저에게 따지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그 주일날이면은 예배드리면서 설교를 하고 설교 마치게 되면은 꼭 네. 한두 분씩은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목사님 같은 탈북자라서 우리가 알 거 다 알지 않습니까? 네. 살아있는 김일성을 믿었는데 그 김일성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는데 네. 아니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니 이거만큼 허망한 말이 어디십니까? 우리 알 거 다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네. 참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런 질문할 때 참 마음이 아프죠. 저는 그분들에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배운 것은 다 거짓말이고 김일성 가정도 기독교 가정이었고 결국은 김일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우상에 젖어서 자기 우상을 위해서 기독교를 피박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 손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탈북민 교회로 나오는 탈북민들에게 정말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저의 그 정말 이 한국에 온 탈북민들에게 해야 될 저의 그건 목사로서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깨우쳐 간다는 게 힘들지만 때로는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정말 하나님이 어디 있냐? 김일성도 죽었고 그렇죠. 사람으로서 네. 우리가 알 걸 다 하는데 네. 야 이거 북한 말로 하면 참 따분합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너무 따분한 거죠. 참 따분한 질문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그렇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던 네.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 말씀이 지금 북녘 땅에서 탈북하여서 대한민국에 온 2만 8천여 명의 우리 탈북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의 그 지지점. 네. 지탱점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도 그렇죠. 가져봅니다. 네, 목사님께서 간간이 국제무대에서 네. 정말 북한 외교부와도 맞서서 유엔에서도 그때 네. 한번 사건이 있었죠. 어떤 네. 일이었죠? 네, 북한 인권에 대한 얘기가 많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 재작년으로 기억됩니다만은 우리가 탈북민들이 유엔에 가서 북한 인권을 증언할 수 있는 그렇죠. 기회가 있었어요. 유엔 본부에 가서 우리가 탈북민들이 그때 당시에 한 열대 명이 갔습니다. 가서 각자가 겪었던 북한에서 겪었던 인권 탄압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리였는데 우연치 않게 그날 북한 대표부가 그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들어와서 우리 탈북민들이 증언하는 그때 뒤에서 야유를 보내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배신자들이고 우리들이 배웅망덕한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 뒤에서 외치는 거예요. 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격부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네. 지금도 많은 북한 동포들이 북한에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북한 사람들이 외국에 한번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99%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99.9%? 그러죠. 예, 그렇죠. 그리고 더 불쌍한 것은 아니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지도 못하고 여건 한번 만져보지 못한다는 네, 게 얼마나 불행이죠. 억울한 겁니까? 맞습니다. 예, 우리는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유엔까지 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북한 대표가 들어와서 거기서 야유를 우리를 향해서 쏟아붓는데 예, 배신자들이요. 그리고 뭐 우리를 향해서 뭐 배은망덕하고 예, 그런다는데. 뭐. 저는 그 당시 어떤 생각이 드던가 하면요, 이 사람들은 인간들도 아니다. 네. 북한 사람들이 태어나서 평생 동안 여권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네, 여권을 가지고 이 유엔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그렇죠, 이런 장소에서 북한 사람들의 부참함에 그게 자꾸만 말 양심이 있으면은 자기들이 거기에서 마음을 숙이고 다시는 그렇게 독재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 것을 반성해야 되겠는데 아니 자기들이 오히려 정당화시키면서 북한의 그 자리에 선 사람들 향해서 야유를 보내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은 거죠.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강력하게 한 거지요.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다. 당신들이 여권을 가지고 여기에 왔지만 북한 사람들이 평생 네, 당신들이 가지고 온 여권 한번 소유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합냐. 그걸 안다면 당신들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겠느냐 했더니 네, 직소리도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때 제가 거기에서 강력하게 제가 주장을 한 거죠. 그때 제가 그 영상도 보았습니다만 참 속이 후련했고 그리고 한쪽으로는 그 북한 외교관들이 불쌍했어요. 그렇죠. 네. 저 사람들이라고 그러기 네, 싶어서 맞아요. 그러기 네, 싶어서 그랬을까. 그렇죠. 자기들도 국제 무대에 나와 보면은 세계인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을 텐데. 그렇죠. 맞습니다. 같은 고향에서 온 그 북녘에서 온 탈북이라는 네, 그 딱지가 붙었다고 딱지 아닌 딱지잖아요. 네. 탈북이라는 그 이런 그 말이 붙은 사람들과 같은 유엔 무대에 있을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외교관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네, 좀 부끄럽죠. 그렇죠. 부끄러우니까 맞아요. 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같은 고향에서 온 그 탈북하신 분들을 봤는데 한마디도 안 했다. 그러면은 북한에 들어가서 보위부한테 또 얼마나 또 그렇죠, 시달림을 받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뭐 고모부한테도 화염방사기를 쏘는 네, 예, 그런 정권에 네, 그분들이 오죽했으면은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생각도 참 드는데 그렇죠,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보위원 동무들과 그리고 보안소의 보안소원 동무들 또 인민군 군인 동무들 여러분들이 손에 잡고 있는 그 무기가 누군가의 개인 우상화를 위해서 개인의 정권을 위해서 잡고 있는 무기가 아니라 정말로 인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기구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우리 강철호 목사님께서 유엔에서 그렇게 목청껏 외쳤던 그 자유, 북녘 인민들 2200만 모두가 여권을 가지고 남조선, 남역당 제주도 한라산에도 와보고 전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며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 우리 조국의 풍요로움과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군대들로 다 거듭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헌신하고 계신 세토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강철호 목사님에게 북녘당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가운데 우리는 이미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통일을 이룬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북녘당에서 기도하실 때 또 남녘에서 우리 탈북민들과 한국교회가 기도할 때 해외에서 우리 민족 성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할 때 우리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날이 더욱더 빨리 다가올 것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 거듭나는 그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께서 참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고 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고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북녘 땅에서 할아버지 때로부터 또 중국 땅에서 목사님을 만나면서 은혜 가운데 공안의 추격도 피하고 대한민국으로 들어왔던 그 눈물의 가정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북녘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한국에 계신 우리 크리스찬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실 때 함께 들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땅에서 생명의 존중함을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때그때마다 지금도 느끼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 저 북내 동포들은 아직도 그 생명의 존중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상국가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사는 것이 죄악인 것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는 우리 북내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 북한 땅에서 저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저 땅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 땅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회복을 통해서 이 민족이 축복받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통일되는 그날 남과 북이 서로 손잡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국동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특별히 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저 북내 동포들이 하나님 안에서 저들이 깨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강철호 목사님과 함께하였던 신앙 초대석이었습니다. 북녘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을 하루빨리 앞당기며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또 북녘의 청취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국 방방곡곡에 전하여지는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찬양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이너스 합창단의 합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송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황국명의 찬양으로 누가 아는가 이 찬양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신웅경 권사의 조선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열왕기 상 20장. 수리아 왕 벤하닷이 전군을 소집하였다. 지방의 영주 32명과 기마병, 병거대를 이끌고 벤하닷은 사마리아로 올라가 공격하였다. 벤하닷은 사마리아 성 안으로 사절을 보내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말을 전하였다. 나 벤하닷이 말한다. 그대의 은과 금은 나의 것이다. 그대의 아내와 아들들도 나의 것으로 삼는다. 이스라엘 왕이 회답을 보냈다.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신뿐 아니라 소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왕의 것입니다. 사절이 다시 와서 벤하닷의 말을 전하였다. 내가 전번에 그대에게 사람을 보낸 것은 그대의 금은과 왕비들과 왕자들을 나에게 보내라는 것이었다. 내일 이맘때 나의 부하들을 보내어 그대의 집과 신하들의 집을 뒤져 값진 물건을 모두 가져오도록 할 터이니 그리 알라. 이스라엘 왕은 나라 안의 모든 원로들을 모아놓고 의논하였다. 잘 생각해 보시오. 벤하닷이 일부러 들어주기가 억울한 요구를 해오고 있소. 왕비들과 왕자들을 요구하고 또 금과 은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나로서는 거절할 수 없게 됐소. 모든 원로들과 백성들이 아뢰었다. 그의 말을 듣지 마시고 그의 요구를 거절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벤하닷의 사절에게 이렇게 답변을 주어 보냈다. 가서 왕께 전하여라. 당신이 처음 요구한 것은 모두 들어주겠으나 이번의 요구는 거절합니다. 사절은 돌아가 그대로 보고하였다. 그러자 벤하닷은 다시 사람을 보내었다. 내가 사마리아를 온통 잿더미로 만들어 먼지도 한 줌 남지 않게 하겠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천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라도 받으리라. 이스라엘 왕이 대답을 보냈다. 네 왕에게 이 말을 명심하라고 하여라. 싸워보지도 않고 으스대며 갑옷을 벗지 말라. 벤하닷이 지방 영주들과 막사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사절이 와서 그대로 전하였다. 그는 즉각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성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는데 한 예언자가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찾아와서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보다시피 적군이 벌떼처럼 몰려오고 있다. 오늘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바로 여호와임을 알게 되리라. 누구의 손으로 말씀입니까? 하고 아합 왕이 묻자 예언자가 대답하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지방 장관들의 부하 군인들을 내세워라. 아합이 다시 진도에는 누가 설 것입니까? 하고 묻자 네가 서라 하고 예언자가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아합이 지방장관의 부하 군인들을 점호하니 모두 232명이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전군을 점호하니 7,000명이었다. 그들은 정오에 공격을 시작하였다. 한편 벤하닷은 지방 영주 32명과 함께 여전히 막사에서 술에 골아 떨어져 있었다. 지방장관의 부하 군인들이 먼저 공격을 시작하였다. 한 무리를 이룬 군대가 사마리아에서 나오고 있다는 정보가 벤하닷에게 전해졌다. 그는 그들이 화친을 교섭하러 오는 자이든 전투병이든 가리지 말고 무조건 사로잡아라 하고 명령을 내렸다. 지방장관의 부하 군인들이 앞장서고 그 뒤를 이어 정규군이 따라 나가며 적병을 닥치는 대로 죽였다. 마침내 패하여 도망하는 수리아군을 이스라엘군이 추격하였다. 수리아 왕 벤하닷은 말에 올라 기마병과 함께 도망하였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은 수리아군을 마구 짓부시고 말과 병거를 노획하였다. 소리엘이 찬양합니다. 아버지. 찬양 아버지 들으셨습니다. 성경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무슨 일을 당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북과 남 해외의 우리 모든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11월 7일 입동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는 탈북민 김충성 선교사였습니다. 예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마지막 찬양 보내드리며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